HUBS. Dr. 김사부. 매번 약속에 5에서 10분씩 늦나요? 혹은 자꾸만 충동적인 행동들을 하나요? 아니면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성인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성인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에서 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여기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끔 방법을 공유해보는 HBS의 힐링닥터 김사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질병은 본인조차 알아차리기 힘든 성인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입니다. 이 병에 대한 오해들을 짚어보기도 하고 이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한 외로까지 한번 건네보려 합니다. ADHD 환자는 한번 시작한 일에 끝을 보기 힘들고 공부하는데도 오랜 시간 집중하기 힘들죠. 모터가 달린 것처럼 가끔 지나치게 오버하는 때도 있어요. 지금 이 라디오 들으면서 에이, 누구나 다 조금씩 저렇잖아. 저게 무슨 병이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성인 ADHD는 얼핏 보면 작은 실수와 같은 평범한 증상의 정도가 심할 뿐이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쉽답니다. 대다수는 이를 질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죠. 심지어 본인조차도요. 하지만 이는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문제가 생겨 발병합니다. 유전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이 병의 가장 큰 증상들로는 집중력 저하, 주의력 산만, 과잉 행동, 그리고 충동성 과잉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누구는 그거 아이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아주 큰 오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 시기에 발병한 ADHD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경우 절반 이상이나 되는 비율이 성인 ADHD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성인 ADHD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상황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두엽의 문제인데도 ADHD로 인해 잦은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 자꾸 무능한 자신을 탓하며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증까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병입니다. ADHD 환자의 20%는 우울증을 동반한다고 해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동성이 강해지는데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과소비나 게임 중독, 또 알코올 중독 등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덤벙거릴까? 라며 그저 성격으로 여기지 말고 자가진단 한번 해보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치료를 통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치료가 잘 된다면 완치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인 ADHD가 난처한 질병인 건 맞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명왕 에디슨,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 최고갑부 빌 게이츠,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까지 이들은 모두 성인 ADHD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가장 신기한 일화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ADHD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하루에 20시간을 일에 매달렸지만 한 가지 일이 아닌 여러 가지 일들을 손이 가는 대로 또 내키는 대로 바꿔가며 작업했다고 해요.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마무리하는 걸 어려워했다고 하죠. 그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인 모나리자 아시죠? 중간중간 다른 일들을 하다가 이 그림이 완성되기까지는 무려 1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끝내 눈썹도 그리지 못한 채 마무리되고 말았죠. 이처럼 ADHD를 가진 이들은 산만하고 자꾸만 잦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반대로 에너제틱하고 아이디어 뱅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창의적인 생각들을 해내죠. 에너지를 다양한 곳에 분산시켜 멀티태스킹 능력도 탁월하답니다. 젊은 ADHD의 슬픔을 쓴 정지음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매일 실수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을 배워나가는 것과 같다. 실수하면서 스스로의 삶이 꾸준히 채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녀의 말처럼 조금 실수하면 어때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완벽하게 살려는 욕심을 버리고 허접스러움을 묵인할 때 실행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만약 오늘 라디오를 듣고 성인 ADHD가 의심된다면 병원 예약을 잡아보는 건 어때요? 오, 나를 무슨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하고 기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병원은 말이죠. 환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되기 싫어서 다니는 곳일 뿐이라고요. 오늘의 힐링 닥터 김사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까요? 살면서 언제든지 회의감이 들 때,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과 헙스 리포터 인스타로 언제든지 고민 보내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이 힘든 시기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여기서 오늘의 힐링 닥터 김사부 네 번째 영업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예린이었고요. 기술의 윤리경과 힐링 닥터 김사부 김민지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그럼 청취자분들의 또 다른 고민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당신의 일주일이 꼭 안녕하길 바라며 모두 조심히 들어가세요. H UBS